You're my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어두울 수도 빛이 나 babe 어두울 수도 더 아름다운 걸 순히 생각하지 말아줘 차가운 너의 눈빛 나가 나 손에 잡히지 않는 너란 빛을 본다 나나 내 손 놓지 말아줘 아침이 오면 누굴 만나면 느껴나 너 없는 세상에서 기루해져 넌 조명 없이도 화려하게 다빈데 넌 조명 없이도 누구보다 다빈데 오늘 보여줘 네 진짜 얼굴을 보여줘 시선 내려 내려 내려 빛을 내 Come on my world make a thing 무한히 말해봐 괜찮지 너 긴장 좀 풀어봐 Oh yeah That's the point 형광색 알지 너 또 바꾸면 너 말고 나 까맣게 변해 내 웃게 생각하지 말아줘 차가운 너의 눈빛 나가 잡히지 않는 너란 빛을 본다 나네 내 손 놓지 말아줘 아침이 오면 누굴 만나면 느껴나 없는 세상에서 지루해져 넌 조명 없이도 화려하게 덮는 넌 조명 없이도 누구보다 더빛나 오늘 보여줘 네 진짜 얼굴을 보여줘 시선 내려 내려 내려 빛을 내 Say thank you you 부족한 게 없는 건가 너만 옆에 두면 다 나 홀로 두지 마 어디든 너 혼자 가 가지 마 너도 알잖아 You know what I say 넌 조명 없이도 화려하게 빛나 조명 없이도 눈부시게 빛나고 오늘 보여줘 네 진짜 얼굴을 보여줘 시선 내려 Yeah.